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렴.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부드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아픔 많은 세상에 많은 세상에게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자리에서 우리가 삶의 호흡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주님의 일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려오니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에게 없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없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을 누리는 자들에게 달라고 주님 내 삶을 드려오니 받아주시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하나님 목매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자기 삶을 흘러가기를 기대하는 수많은 민족들과 족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삶의 주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자들이 주님 우리 삶에 주님 보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시민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셨던 주님 주님 이곳에서 나누었던 중국 사역들과 하나님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거룩한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들과 하나님의 크신 이름들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땅의 온전한 예배가 주님 이 땅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